Whisky 진짜 레몬라임 시음하대 간지다이 우려 없이 대줘다이 마다 마다 다리 나이 히도 그치 대 어마이 감미나리 라쿠라이 놈이 소소 와이 소 라이 모토 모토 간지다이 Let's go, wow, wow.